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인간은 죽고 말기 때문에 멀리서 경외할 뿐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만 대제사장님을 많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조차도 극도로 조심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그 제사법은 열등한 것이며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소망이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고 이 오늘 본문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유대교와 그 제사법 그리고 연약하고 무익하며 폐하여진 것을 따르지 말고 불완전한 것을 따르지 말고 살아계시고 합당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죽음이 없으신 살아계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비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수요가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죽음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수요가 여러 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첫 제사장, 대제사장인 이 아론으로부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대제사장의 수요가 숫자가 8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탈무드에 의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이 시절에 대제사장이 18명이었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300명이 넘는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확실히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의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인 이 아론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에 올랐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영원토록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더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이 현실에 부딪혀 그 직분을 마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리 뛰어나고 헌신적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직은 또 다른 누군가가 감당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직은 일시적이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하는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죽음이 없으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무나 믿고 따르던 대제사장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었던 그 제사장이 죽어서 살아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줄 수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오늘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나의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또 감사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죄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그걸로 끝인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가 할지라도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셔서 우리가 그분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하면 돼요? 그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약하여지고 썩어지고 폐하여지는 것, 불완전한 것들을 붙잡지 말고 죽음 없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대제사장이냐 하면 죄가 없으신 합당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가장 경건한 제사장들조차도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직분상 성결하고 순결하고 이 죄 없는 삶을 살도록 요구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왼쪽으로 몸을 씻음으로써 그리고 의식적으로 순결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항상 준비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대제사장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본질상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죄인이므로 먼저 자기의 죄를 씻고 그리고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야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이중의 제사를, 두 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대제사장이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서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다시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레위지파의 대제사장들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를 짓고 태어나 육체에 관한 이상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 떠나 계신다는 말은 죄인과 접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의 부패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요. 또한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존귀함을 받는다, 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만 드려도 그 한 번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더 이상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관가하실 수가 없어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점없고 흠없는 순결한 동물의 희생자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인간이시지만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분의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합당한 자로서의 제사였기 때문에 한 번이지만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유효한 영원한 희생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 같은 자들은 나의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가도 또 지옥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증이 되셨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대제사장이신가 하면 약점이 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새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종종 율법은 이제 폐지된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자체로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하며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 땅에 있었던 이러한 율법을 받은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는데 이 모세는 일찍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축복된 백성이라고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과 제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또 새로운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세워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인가 하면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더 좋고 완전하신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도 거룩하고 제사도 또한 역시 큰 축복이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완전한 구원과 축복에 비하면 그 구약의 것은 옛 언약의 것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사라지고 더 이상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흠 없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으신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요 또 죄가 없으신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요 약점이 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불순종과 또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붙잡고 그분의 힘과 위로를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